시원한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 바라보며 너를 그렸나 어쩔 수 없는 난 바보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나 후회는 늘 소용없다 해도 난 널 애타게 생각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줄게 널 만나면 for you 내 옆엔 초라한 빈 자리